사랑한 죄 나쁜 이별에 아파야 알죠 사랑을 몰라서 그저 사람을 믿었죠 그 따뜻한 거짓말에 점점 더 미쳐갔죠 때마침 비가 내리네요 전 비가 내리네요 Okay.